끝이 없는 밤 안전의 시작 한 번 더 get out get out get out 라라라 창과 방패 팽팽한 네 게 더 달려봐 내 걱정 멀리 멀리 흐르는 땀이 식지 않아 뜨거운 비가 나를 채워 내 전부를 다 걸어 뜨겁게 질러 뒤집고 흔들어 놔 Now, 세상이란 거친 몸.